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같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지혜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함을 체험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두운 쪽과 밝은 쪽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찬란한 태양이 비치지만 지구 반대편에 또 우리들의 조국은 어둡습니다. 세상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과 더 친하십니까? 어둠을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빛을 더 좋아하고 즐기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림의 일식인가? 이게 월식인가 하는 건데요. 간혹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빛을 가리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묘하게 이 우주의 수많은 현상 중에 이것을 주셔서 한 번씩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둠이 우리를 숨막히게 옥죄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들이 일식이고 월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하다고 했는데 이 말을 다른 원어상으로 번역하면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Darkness cannot overcome the light. 어둠은 빛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 개역 성경의 버전대로 깨닫지 못하더라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어둠은 빛을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떤 식으로든 유유상종이 존재합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쉽게 친해지는 비결은 그 사람하고 나하고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묻죠. 고향을 묻고 학교를 묻고 내 주변을 다 뒤지다가 안 되면 내 형님, 내 누님, 그 다음에 결국은 사돈까지 가지요. 8천. 그래서 결국은 찾아냅니다. 아, 당신과 나는 유유상종입니다.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릴 수 있습니다. 라고 확인을 하는 거죠. 왜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는가? 왜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는가? 종류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어울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촛불을 켜면 한쪽은 밝지만 뒤쪽은 어둡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림자라고 하는 거고 빛이 어둠과 공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빛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어두운 것이지 빛과 어둠이 나란히 내 눈앞에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어둠은 빛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대비하고 계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세례를 주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메시아를 예비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그 빛이 아니지만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도움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었지만 메시아를 예비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힘쓴 도우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도우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도 누군가가 그 예수님께로 나를 인도하고 누군가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간증할 때 그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이번에 두각을 나타내는 한 선수 윤성빈 선수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이미 기사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스켈레톤의 세계 최강자입니다. 올림픽 메달을 벌써 거머쥐었고요. 현재 24세로 강원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늘 이렇게 최고봉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4년만 해도 이분은 세계 스켈레톤 대회에 거의 밑바닥에 있었던 꼴찌에 해당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의 팀이 한 가지 결단을 내렸어요. 리차드 브롬리라고 하는 분을 코치로 모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양반이 워낙 바쁜 분이에요. 이 스켈레톤 썰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썰매, 스틱이나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맨몸으로 썰매에 몸을 얹고 달리는 그곳인데 그 썰매 제조하는 아주 전문가입니다. 근데 그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별수를 써도 안 되니까 가는 차를 가로막고 애원을 해가지고 객원 코치로 영입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도움으로 이 윤성빈 씨가 훈련을 받으며 성장을 했는데 3년 만에 세계 최고봉에 올랐습니다. 2017년도 봅슬레이 스켈레톤 경기 연맹 월드컵이 있어요. 그 세계에도, 그 썰매들의 세계에도 월드컵이 있는데 그 대회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 싹쓸이를 했어요. 그 전까지 이 분야를 독식하고 있던 유럽 선수들 완전히 제치고, 간신히 제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제치고서 세계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알다시피 이분이 금메달을 쥔 것은 자기의 실력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겠죠. 피나게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차드 브롬리라고 하는 코치가 채워준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 아직은 알지 못해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그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는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우미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해 주는 분, 그가 여러분의 도움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원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던 빛의 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가 여러분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나누는 은혜의 간증, 큐티 나눔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늘문을 열어주는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도우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지십니까? 누군가의 도우미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저의 도우미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둠이 여전히 어둠 속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세상이 그 빛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빛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 글에다가 썼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빛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빛이 얼마나 필수 불가결한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빛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강완식 작가라는 분은 사진작가인데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사진을 배워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좋은 일을 한 학교가 상명대학교더라고요. 상명대학교 사진학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첫 번째 사진은 쪽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태양빛을 찍었습니다. 네, 주보에 실린 사진이 그 사진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셔도 되고요. 큰 사진을 인쇄해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늘의 태양빛이 구름을 뚫고 쏟아지는 그 멋진 장면을 이분이 찍으셨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작가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시각만 가지고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냄새를 맡아서, 아, 여기에 바다가 있구나, 갯벌이 있구나, 소리를 듣고서, 아, 우리 아들이 라면을 먹는구나. 이분의 그 작품 중에 라면 먹는 아들 사진이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진이죠. 그리고 다른 감각을 통해서 소리를 듣고 느낌을 통해서 햇살이 내 피부를 따뜻하게 할 때, 아, 해가 떴구나 라고 파악하고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가 저기 빛이 비치고 있어, 저기 멋진 나무가 서 있어, 저쪽에 아름다운 꽃들이 하늘하늘 거리고 있어 라고 말할 때 그쪽을 향해서 셔터를 누르고 빛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품명이 눈부심을 느끼고 싶다입니다. 눈부심을 느끼고 싶다. 눈이 보이는 사람이 눈이 부시겠죠.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나도 보고 싶다는 그 갈망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무 평범해서 너무 흔해서 너무 당연해서 느끼지 못하는 감사를 보이지 않는 분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볼 수 없어도 믿는 겁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붙잡지 못해도, 만져보지 못해도 믿음은 믿는 겁니다. 오늘 빛이 보이지 않아도 빛이 저곳에 비치고 있어 그 말을 믿고 찍으니까 빛이 보관이 되는 겁니다. 이 사진이란 것은 빛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사진은 경치를 보관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보지 않고도 그것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깨닫지 못해도, 내가 다 파악하지 못했어도 믿으면 믿어지는 것입니다. 꼭 믿어져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안 믿기셔도 믿기로 작정하시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빛을 어떻게 영접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빛을 영접할 수 있습니까? 많은 순간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 빛을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빛은 피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둠 속으로 도망치지 않으면 빛을 영접하실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시면 빛의 세계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특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강제적인 기독교를 많이 체험한 것 같습니다. 믿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강제적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들은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 나온 경험, 억지로 유아세례는 받았으니까 그때는 저항을 못했지만 입교할 때 속썩이고 또 그때도 강제로 또 입교를 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빛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그냥 그곳에서 비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빛을 두려워하여 숨어 다닌 것입니다. 그 빛을 피해서 도망 다닌 것입니다. 이제 그 도망 다니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숨어 있는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와서 빛의 세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아주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원래 강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평화의 복음에 예비한,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군인입니다.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전령입니다. 지금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전쟁을 끝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유대를 괴롭히던 외국을 무찌르셨습니다. 그리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전령이 하는 일은 그 평화의 소식을 들고 뛰는 겁니다. 그가 뛰어가는 그 곳마다, 그의 발바닥이 닿는 곳마다 평화가 전해집니다.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라고 외치면서 달리는 그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오죠. 정말? 정말로? 아니야. 우리 군대가 얼마나 약한데 이겼을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 너무 기쁜 일이야. 할렐루야. 감사해. 라고 하는 또 다른 반응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령이 전하는 그 메시지는 실체는 아니죠. 평화가 직접 느껴지진 않죠. 하지만 지금 전하고 있는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은 우리나라 군대가 승전가를 부르면서 개선하는 순간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여전히 불신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결국은 승리하는 군대와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미 주께서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시고 마귀를 꺾어뜨렸다는 그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기쁨을 누릴 것이요 평안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그 믿는 대로 확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현실입니다. 복음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하늘의 복과 그 상급과 축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은 맞아들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일부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영원히 지속하는 것이 영접입니다. 우리 집에 영접실에, 응접실에 손님이 한번 왔다가 한두 시간 담소하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 짐을 싸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식구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영접을 결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길잡이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시고 멘토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강완식 씨는 시각장애자라고 했잖아요. 볼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직 믿어지지 않지만 누군가가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제가 이분을 믿어보니까 확실합니다. 보증수표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의 증거를 붙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그 빛이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말해주는 그곳을 향해서 셔터를 눌렀을 때 그 빛이 나의 카메라에 간직이 됩니다. 누군가가 간증하는 그것을 듣고서,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서, 아 그렇습니까?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그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직접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그 도우미의 손을 붙잡았을 때 그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점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한 줄기 빛 섬광에 불과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면 온 대지를 적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생명의 빛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찬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깨닫지는 못했지만 뭔가 느껴지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 느낌도 없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의지로라도 의지력을 발휘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신 분이셔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유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이유를 한 가지라도 발견하셨으면 그것을 통해서 무한한 은혜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믿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 작년 6월까지 살았던 곳은 미시간주 미드웨스트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오대오가 많아서 수분이 많아서 그런지 구름이 자주 낍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에는 햇볕을 하나도 보지 못하고 하루 이틀 3일씩 갈 때도 있어요. 구름이 그렇게 끼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구름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햇볕이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유럽에 사는 사람들이 빨가벗고 나가서 일광욕 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어두운 데 살다가 해가 안 뜨다가 해가 뜨면 그렇게 해가 반가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햇살이 보이지 않아서 구름이 가득해서 우리는 구름만 바라보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빛은 존재하지 않아. 빛이 존재한다고 왜 믿어야 돼? 빛이 존재한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 없잖아. 온 세상이 다 캄캄한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저 다른 땅에는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구름이 아무리 두꺼울지라도 그 뒤에 빛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우리를 향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붙잡으시면 그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 이유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셨으면 다른 모든 의심은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찢겨진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그 빛을 붙잡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구름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한 가지라도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발견하셨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로 가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유라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인정하셨다면 그 고백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니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순례자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들었던 야단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근데 그 야단을 맞을 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은 쑥쑥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내 집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성육하신 말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생명으로 주님이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빛 가운데 나와 이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이 빛을 나누는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빛을 나눠줄 수 있는, 빛을 일러줄 수 있는 도우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